흔들리는 별빛 속 품었던 작은 꿈들 겁이 없이 찾아 나섰던 그 길이 버거울 때 네가 있어서 마치 꿈처럼 그때 알게 된 또 다른 세상 깨져버렸던 맘의 조각도 너의 숨결에 빛이 되었던 내게 갈 테니 넌 꽃이 돼줘.